so good 너를 만족시켜 yeah you bet I would 나도 모르게 눈을 따라가 yep. 어디 가든 너만 바라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Am I still alive 천국에 있는 듯이 Bring me back to life 더 이상 멋 좀 됐어 내게 다가와 너 없이 내 하늘 흩어진 너를 맞춰나가 나 익숙지 않은 감정이 내 안에 퍼져가 전화번호도 8시 사겨주면 다 높이 알게 내기는 작지만 분위기는 good mood 필요 없어 비싸지만 높은 고도 필요 없어 진한 메이크업과 향수 쓸레게 하는 너의 말투 그게 나의 전부 왠지 느낌이 좋아